할렐루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아부아들 성경 강해 홍성필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이는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사람 이전에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컷과 암컷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지으실 때에는 이미 암수를 창조하셨음이 분명하지만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배필에 대해서 사람의 경우처럼 특별한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아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이후에 등장할 배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창조하실 때에는 특별한 이유,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구절을 두고 남녀차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이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배필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신 배필을 아담 마음대로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맡은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는 그야말로 눈이 손을 무시하고 머리가 발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자는 어느 한쪽이 귀하다거나 어느 한쪽이 귀하지 않다거나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